제목 로또루아. 외할아버지와 함께 로또루아에 갔다 왔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독한 냄새가 났다. 땅속에서 연기도 나고 뜨거운 물도 나오고 정말 신기했지만 냄새가 너무 싫었다. 이제부터 똥또루아라고 불러야겠다. 이차리의 일기 끝. 또박또박 이야기. 닉과 화가 카날레토. 글 메리 에리건. 그림 데비분. 등장인물 닉. 안경 쓰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평범한 소년이에요. 카날레토. 베니스에서 열리는 축제 그림을 그리는 풍경 화가예요. 베키. 닉과 가장 친한 친구예요.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는 닉을 감싸주지요. 제이슨. 닉과 같은 반이에요. 친구들 약점을 놀리기 좋아하는 악동이지요. 금요일, 닉은 크고 둥근 안경을 쓰고 학교에 가게 되자 잔뜩 속이 상해서 입을 꼭 다물었어요. 엄마는 그런 닉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지요. 안경을 쓰는 사람은 많단다, 닉. 슈퍼맨도 평범한 사람일 때는 안경을 썼어. 해리포터도 안경을 쓰고. 엄마가 말했어요. 하지만 여동생 로즈는 닉을 놀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오빠, 꼭 물고기 같아. 뻐끔뻐끔. 로즈는 손가락을 둥글게 말아 눈에 대고는 낄낄거렸어요. 학교에 가자 일은 더 심각해졌어요. 닉이 안경을 썼네? 안경잡이 닉! 제이슨이 소리쳤어요. 맞아, 안경잡이! 제이슨이 하는 말을 늘 따라하는 벤도 소리쳤어요. 수업이 시작되기 전 닉은 안경을 벗어 가방 속에 넣었어요. 그러자 앞에 앉은 아이들의 머리는 흐릿하게 보였고 노란색 옷을 입은 선생님의 모습은 마치 안개 속에 서 있는 커다란 카나리아 같아 보였어요. 이번에 이 지역 4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하는 미술대회가 열린단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상품이 뭐예요, 선생님? 제이슨이 물었어요. 미술 도구란다. 선생님은 방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옆에 있는 세인트 힐다 초등학교와도 겨루는 거예요? 그 학교에는 멋진 미술실이 있잖아요. 넬리가 말했어요. 그래, 나도 알아. 그리고 우리에겐 달아빠진 분 몇 개와 굳어버린 물감밖에 없다는 것도.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걱정 마세요, 선생님. 우리가 이길 거예요. 베키가 말했어요. 절대 아니야. 제이슨은 낄낄거리며 말했어요. 맞아, 절대로 아니야. 벤도 거들었지요. 강가 풍경을 그리자. 베키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싫어. 외계인이 레이저 총으로 지구인을 공격하는 걸 그릴 거야. 지지지. 제이슨이 말했어요. 맞아. 지지지. 벤도 따라했지요. 제이슨, 그렇게는 안 되겠구나. 우린 전체 그림의 한 부분씩을 각자 맡아서 그려야 해. 그러려면 베키의 의견대로 강가 풍경이 좋을 것 같구나. 그럼 누가 강을 그리고 싶니? 선생님이 물었어요. 저와 닉이요. 베키가 손을 들었어요. 흥, 닉의 그림 좀 보라고. 엉망이잖아. 제이슨이 비웃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닉의 학교에서 그린 그림은 안경을 쓰고 집에서 그린 그림에 비해 정말 엉망이었어요. 닉, 안경을 쓰는 게 어떻겠니? 선생님은 계속 놀려대는 제이슨을 말리며 닉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그러나 닉은 얼굴을 찌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자, 그럼 오늘은 모두 강가 풍경을 떠올리며 밑그림을 그리고 월요일에 물감으로 색칠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닉은 무엇을 그릴까 잠시 생각이 잠겼어요. 옳지. 배를 그려야겠다. 크고 울긋불긋한 배들이 출렁이는 물결 위에 떠있는 걸 그려야지. 닉은 얼굴을 종이에 바짝 갖다 댔어요.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배는 울퉁불퉁한 덩어리처럼 그려졌어요. 물결은 꼬불꼬불 지렁이같이 그려졌고요. 완전 망했다, 닉. 넬이 말했어요. 정말 형편없어.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그만둬. 이건 대충 그려본 것뿐이야. 월요일엔 정말 멋진 배들을 그릴 거야. 내 말이 맞지, 닉? 베키가 아이들을 말리며 말했어요. 닉은 한숨을 쉬며 제발 병이라도 나서 다른 아이들이 그림을 모두 완성할 때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했어요. 물론 어림도 없었지만요. 토요일 아침 엄마가 닉을 깨웠어요. 일어나렴, 닉. 오늘은 국립미술관에 갈 거야. 안경 쓰는 거 잊지 마렴. 엄마가 말했어요. 으흐, 미술관이라니. 정말 따분할 거야. 닉은 신음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엄마에게 끌려가다시피 미술관으로 향했어요. 전시관에 있는 그림들을 보자 닉은 미술대회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닉은 무거운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안경을 쓰면 반 아이들이 놀리겠지? 하지만 안경을 안 쓰면 그림을 망쳐버릴 텐데. 정말 어쩌면 좋지? 그때 엄마가 닉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엄마는 프랑스 그림을 보고 올 테니 너는 여기 있는 그림을 감상하렴. 닉은 엄마가 등을 돌리자마자 안경을 벗어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벽에 걸린 그림들이 모두 흐릿하게 보였지요. 그 가운데 색깔이 화려한 그림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닉은 그림 가까이 몸을 굽혀 눈을 찡그려 보았어요. 하늘과 바다. 그리고 이건 배인가? 그때였어요. 뒤로 물러서렴, 얘야. 그건 엄청나게 비싼 카날레토 작품이야. 안내원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닉은 흠집 놀라며 그림에서 물러섰어요. 그러곤 카날레토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그림을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마음에 뚫어져라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주위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물이 썩는 듯한 고약한 냄새였지요. 기분이 점점 이상해진 닉은 엄마를 부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닉의 바로 앞에는 커다란 창문이 열려 있었고 그 곁에 한 남자가 서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남자는 물감 덩어리들이 붙어있는 납작한 팔레트와 붓을 내려놓고 눈을 비볐어요. 아이고, 내 눈에 안개가 꼈어. 남자는 계속 눈을 비비며 신음소리를 냈어요. 죄송한데요. 혹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닉이 묻자 남자가 돌아섰어요. 닉은 안경을 쓰지 않고도 그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넌 누군데 내 작업실에 들어온 거니? 남자가 말했어요. 작업실이요? 하지만 여기는 국립미술관이고 전 엄마와 함께 왔는데요. 닉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러자 남자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어요. 국립? 뭐라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니, 얘야? 여기는 바로 나 위대한 화가 안토니오 카날레토의 작업실이란다. 여기서 일하고 싶어서 온 거니? 아니요. 전 지금 엄마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닉이 대답했어요. 그때 창문 밖에서 철썩철썩 물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닉은 얼른 창문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는 눈을 힘껏 찡그리며 밖을 내다보았어요. 우와! 멋진 배예요! 저건 어떤 배인가요, 아저씨? 닉은 처음 보는 생김새의 배를 보고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곤돌라라고 하는 배란다. 카날레토가 설명했어요. 그런데 얘야, 그 곤돌라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들을 좀 설명해 보려무나. 닉은 다시 눈을 찡그려 보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흐릿흐릿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죄송한데 잘 보이지 않아요. 닉이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어요. 이런... 카날레토는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색깔을 말해줄 수 없다면 대체 여기 왜 온 거니? 밑그림은 모두 그렸고 색칠만 하면 되는데 당체 보이지 않으니. 카날레토는 한숨을 쉬었어요. 닉은 카날레토가 그리고 있는 그림 위에 얼굴을 바짝 댔어요. 우와, 그럼 지금 저 밖에 있는 걸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너무 그림만 그리다 보니까 눈이 피곤해서 잘 안 보이는구나. 카날레토가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축제에 맞추어 끝내지 않으면 정도께서 화를 내실 거야. 벌써 이 그림을 걸기 위한 벽도 마련해 놓으셨는데 말이야. 무슨 축제 말이에요, 아저씨? 그리고 총독이라는 분은 누구예요? 닉이 물었어요. 우리 도시의 지도자시지. 그리고 이 축제는 베니스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 가운데 하나란다. 황금 유람선을 타고 나온 총독께서 베니스와 바다 결혼 전설을 축하하기 위해 금반지를 운하 속에 떨어뜨리시지. 베니스라고요? 현실로 돌아오세요, 아저씨. 닉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현실? 얘야, 현실은 말이야. 오늘은 조수들이 쉬는 날이라 지금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게다가 내 눈은 잘 보이지 않고 말이다. 카날레토는 또 한숨을 쉬며 눈을 비볐어요. 그때 닉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닉은 재빨리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냈어요. 아, 그 동그란 유리에 대해선 나도 들어봤지. 닉의 안경을 본 카날레토가 말했어요. 안경은 정말 멋진 물건이에요. 이걸 끼면 모든 게 더 잘 보이지요. 닉은 안경을 쓰고 카날레토를 올려다보았어요. 아저씨, 코 속에 난 털까지 다 보인다고요. 닉이 말했어요. 저 우나의 경치는 어때? 그것도 보이니? 카날레토가 물었어요. 그럼요. 정말 멋져요. 각양각색의 곤돌라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밝은색 옷을 입은 남자들이 긴 노로 배를 젓고 있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장 큰 곤돌라를 향해 소리치며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 곤돌라는 온통 꽃하고 리본들로 뒤덮여 있네요. 닉은 탄성을 지르며 운하의 풍경을 설명했어요. 그게 바로 황금 유람선이야. 또 뭐가 보이니? 카날레토가 물었어요. 궁전이요.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궁전이 보여요. 닉이 대답했어요. 그건 종독의 궁전이란다. 카날레토가 말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멋진 풍경은 처음 봐요. 닉이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그걸 쓰면 저기 다 보인단 말이지? 어디 나도 한번 써보자꾸나. 카날레토가 말했어요. 닉은 안경을 벗어 카날레토에게 건네주었어요. 우와! 카날레토는 닉의 안경을 쓰자마자 소리쳤어요. 저 모든 게 다 보이다니 정말 대단한 물건이구나, 얘야. 이리 오렴. 우리 할 일이 너무 많구나. 카날레토는 커다란 팔레트 위에 여러 가지 색가루를 뿌려놓고는 거기에 기름을 몇 방울씩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섞자 물감처럼 미끈거리고 반짝였지요. 멋진 색들이네요. 닉은 팔레트를 들여다보며 감탄했어요. 닉은 카날레토가 마치 마술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 가지 색들을 손가락으로 쓱쓱 섞기만 하면 새롭고 아름다운 색깔들이 나타났으니까요. 이것은 특별한 돌과 보석을 곱게 간 다음 풀로 섞어 만든 거야. 저기 저 자줏빛은 풍뎅이를 뭉개서 만든 거고. 카날레토는 팔레트 위에 덩어리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말 멋진 색이에요. 닉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카날레토 옆에 서서 붓을 건네주며 이를 도왔어요. 얼마 뒤 드디어 카날레토가 소리쳤어요. 끝! 안토니오 카날레토가 완성한 또 하나의 명작을 보거라. 카날레토는 닉에게 안경을 건네주었어요. 닉은 안경을 쓰고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우와! 제가 본 그림 가운데 가장 멋져요. 닉이 소리쳤어요. 모두 내 둥그런 유리 덕분이야. 카날레토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닉은 팔레트에 옷깃을 스쳐 자줏빛 풍뎅이 물감을 묻히고 말았어요. 저런, 이리 오렴. 닦아줄게. 카날레토가 말했어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두었다가 제가 그릴 배의 색깔과 맞출래요. 좋아. 아무튼 그 동그란 유리를 끼고 자세히 관찰하면 운화 화가인 나 카날레토처럼 잘 그릴 수 있을 거야.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카날레토가 말했어요. 물론이죠. 닉이 맞장구를 쳤어요. 여기 있었구나. 닉, 너 찾아 계속 헤매고 다녔지 뭐니?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닉은 눈을 깜빡거렸어요. 카날레토는 어디 갔지? 곤돌라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뱃전에 철썩거리던 운하의 물은 또 어디로 간 거야? 그때 닉은 바로 앞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았어요. 카날레토가 막 완성했던 바로 그 그림이었어요. 엄마! 이 그림 좀 보세요! 닉이 소리쳤어요. 아, 이 그림? 굉장히 유명한 운하 그림이지. 이 색깔들을 보렴. 정말 아름답지? 엄마가 그림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당연히 아름답고 말고요. 특별한 돌과 보석, 풍뎅이로 만든 물감을 썼는걸요. 닉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엄마는 이해가 되지 않는 듯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 그림은 베니스에서 열린 축제를 그린 거예요. 보세요. 저 사람이 바로 총독이에요. 베니스의 왕 같은 사람이지요. 저 배가 그분의 곤돌라라고요. 카날레토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저도 함께 있었어요. 제 안경을 빌려주기까지 했는걸요. 닉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래도 네가 꿈을 꿨나 보구나. 그런데 내 옷 위에 이 얼룩은 뭐니? 엄마가 묻자 닉이 들떠서 대답했어요. 카날레토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한 색깔이에요. 이게 풍뎅이를 뭉개서 만든 물감이라니 상상이 되세요, 엄마? 며칠 뒤, 네 개의 초등학교 대표들이 지역회관에 모여 그림을 걸어놓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인트 힐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야생동물들로 가득한 밀림을 그렸어요. 하이스트리트 초등학교 아이들은 광대들이 묘기를 부리는 서커스 장면을 그렸지요. 모스뱅크 초등학교 아이들은 미끌미끌 초록 괴물과 은빛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우주를 그렸어요. 닉네반 선생님은 책상 위에 아이들의 그림을 쫙 펼쳤어요. 그리고는 아이들과 함께 벽에 그림을 걸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심사위원들이 돌아다니며 그림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심사위원들은 서로 작은 소리로 속삭이거나 헛기침을 하며 공책에 무엇인가를 적기도 했어요. 드디어 심사위원들이 닉네반 아이들이 그린 그림 앞에 섰어요. 와, 강가를 거니는 사람들을 좀 보세요. 멋진 꽃과 나무들도요. 첫 번째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눈부시게 밝은 태양과 파란 하늘. 그런데 한쪽이 찍힌 저 손자국들은 좀 그렇군요. 그건 쟤네들이 한 거예요. 반 아이들이 제이슨과 벤을 가리키며 눈을 흘겼어요. 이럴 수가. 저 강 좀 보세요. 햇살에 반짝이는 작은 물결들. 정말 완벽해요. 심사위원이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 다채로운 색깔의 아름다운 배들은 어떻구요? 수염을 기른 심사위원도 감탄했어요. 곤돌라예요, 선생님. 닉 말로는 그 배를 곤돌라라 한대요. 베키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곤돌라에 탄 사람들이 모두 손을 흔들며 웃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군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 그림이 바로 최우수 작품인 것 같아요. 초록색 옷을 입은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그러자 다른 심사위원들도 같은 생각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닉은 환호성을 지르는 반 아이들의 얼굴을 둘러보았어요. 그러자 닉의 눈에 기뻐하는 얼굴들이 자세히 보였어요. 안젤라의 주근깨, 베키의 새로 난 이빨, 케빈의 무릎에 있는 사마귀, 그리고 선생님 눈과 있는 잔주름까지도 말이에요. 그런데 참 웃긴 건 아무도 닉이 안경 쓴 걸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이슨만 빼고 말이지요. 닉, 넌 모두 내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전만해, 이 안경잡이야. 심통이 난 제이슨이 닉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만둬, 제이슨. 닉은 영웅이라고. 항상 제이슨을 따라하던 벤이 말했어요. 닉은 옷자락에 묻은 묽은 물감 자국을 내려다보았어요. 카날레토 만세! 닉은 작게 속삭이며 미소를 지었어요.